2021년 하반기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20일 수요일에서 11월 1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국 대학의 재휴학생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육지원과에 문의 바랍니다. 202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공고 안내입니다. 제출기한은 11월 22일에서 12월 3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지원 분야는 전공의 연구지원과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중 택 1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 바랍니다. 아시아 F&I 신한 퓨처스랩 프롭테크 게임체인저 1기 공모전 안내입니다. 공모 분야는 부동산 거래 중개, 부동산 대출 중개, 부동산 투자, 부동산 임대 및 관리, 그리고 그 외 프롭테크 영역 관련입니다. 선발 기업은 아시아 F&I 사업협력, 공동사업화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아시아 F&I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지난 4월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 사건의 수사가 6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유족이 손 씨와 함께 있던 친구 A 씨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손 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 뒤통수 상처 등을 다시 들여다봤으나 친구 A 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A 씨 고소건이 종결되며 손 씨 관련 사건 경찰 조사는 사실상 전부 마무리됐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반정부 인사 석방을 요구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10개국 대사의 추방을 지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들이 터키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터키를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터키 주재 미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대사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수감 중인 반정부 인사 오스만 카발라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석방을 요구한 카발라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2017년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 이후 2020년에 풀려났으나 그 직후 다시 수감된 인물입니다. 정부 당국이 지난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첫 발사에서 위성 모사체를 목표 궤도에 진입시키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선 3단부 엔진에 큰 문제가 있기보단 밸브나 탱크, 엔진 종료 명령 프로그램 오류 등의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3단 엔진 자체의 결함이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엔진 설계부터 다시 착수해야 하며 단일 부분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5월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 일정이 변경되거나 목표가 수정되는 등 차질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0월 27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권하인, 기술의 김경주, 담당의 민다인이었습니다.